너도 이제 본대 답을 자격 없어 그냥 하던 거나 잘해 그래 전화 영어 이거 봐 줄 수 없는 건 단팥빵 과수가 단 말뿐이다만 부른 바로 날라 밝게 날 불러줘 Waiting for your